떠나면 안 돼. 나를 두고서 나 혼자만 남기고 떠나면 안 돼. 창밖엔 비가 오고 낙엽마저 치는데 나 혼자만이 슬픔을 간직할 순 없어요. 떠나면 안 돼. 나를 두고서 나 혼자만 남기고 떠나면 안 돼. 나만의 슬픔을 간직할 순 없어요. 떠나면 안 돼. 나를 두고서 나 혼자만 남기 떠나면 안 돼.